18절 말씀부터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미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의 탄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피조물 즉 자연 만물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합니다. 21절에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피조물이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피조물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탄식의 원인을 성경은 인간에게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왜 아담의 범죄가 만물에 자연에 저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통치 대상인 만물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우리 인간이 무관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은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피조물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였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복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 피조물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자연 만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복음되면 자연 만물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더 정확하게는 타락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회복은 오직 복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온전한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통해서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답입니다. 그것 외에 그 어떤 수단도 만물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종 자연재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복구의 섬김을 통해서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고치는 일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 없이 피해만 복구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 이 만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말씀을 보면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를 말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 그 처음 받은 사람의 이 처음 열매는 항상 다음에 이어질 열매가 있음을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거듭남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열매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23절에는 우리 몸의 속량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듭난 생명은 완전히 완성된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몸의 속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거듭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도 온전한 속량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직 그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원하지 않는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온전한 때를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탄식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손안에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임하셔서 우리 몸이 온전한 속량,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잘 가꾼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출산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꼭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인내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과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들도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할 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소망하는 그 일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의 때를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의 몸을 온전한 부활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